가슴이 구멍이 난 것처럼 허전해 여전해 한번 시작된 눈물은 대체 마르지가 않아 여태 혹시나 마주칠까 네가 자주 걷는 거리를 두리번 두리번 거림을 반복하는 내 모습을 보면 너 때문인 girl my girl so fun how much I love 너 역시나 나와 함께 했던 그곳을 찾아다닐지도 몰라 다시 내게 돌아와줘 my sweetheart Please tell me why 왜 나를 떠나갔어 Please tell me why 사랑하는 나를 두고 Tell me Please tell me why 내게 다시 돌아와줘 지난 아픈 기억들은 모두 잊고서 우리 다시 시작해 yeah.